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아 그리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제철 작사, 고수용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99, 2016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언제나 마음 쓰시며 불철주야의 현지지도 강행군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장군님의 무한한 혼신과 노고를 생각하며 한없는 그리움의 마음으로 가슴 불태우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뜨겁고도 열렬한 흠모의 감정을 잘 반영한 명곡 중의 하나입니다. 노래의 가사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을 안으시고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끊임없는 사색과 저강도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내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들의 행복을 창조해 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노고와 그 일을 끝없이 흠모하고 따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그리움의 세계를 생활적인 시호들로 잘 형상하고 있습니다. 시내림 대조의 4분의 4박자로 소술되는 노래 선율은 이 부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종일관 경건하면서도 졸졸한 정서로 흐르는 선율은 처음부터 종박자와 약기박자의 유기적인 결합과 부단한 교체로 정서적 악량을 이룩하고 있으며 다양한 서리표들에 의한 리듬적 변화로 정서적 굴곡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인민에게 만복을 안겨주시려 한평생 마음 쓰시며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 걸으신 오보이 장군님의 노고를 잊지 못하며 끝없는 그리움의 가슴 족시는 천만 군민의 충정의 세계를 감동 깊게 반영한 것으로 해서 오늘도 우리 인민들 속에 놀리 불리보지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평양은 나의 심장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김도일 작사, 솔명순 작곡인 가요는 주체 70이 1983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우리 민과 세계 진보적 인민들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우리 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를 향도송으로 높이 격찬하면서 향도송이 빛나는 우리 평양, 조선의 심장 평양에 대하여 긍지 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4분의 3박자 화울림 소조인 노래의 선율은 동쪽 2부분 흉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율은 서정 깊이 흐르면서 무한한 행복감이 휩싸여 있는 우리 민들의 사상 감정을 진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평양은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종은 동지의 현명한 영도 아래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 애민의 불멸의 노고를 뜨겁게 전하며 사회주의 조선의 심장으로 인민의 만복이 넘쳐나는 행복의 무릉도원으로 온 세상에 찬연히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가요 평양은 나의 심장은 날로 번영하는 평양의 모습과 더불어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